11일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박근혜 역도가 한갓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의 조정을 받아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들이 대량 발견되어 각계에 더욱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박근혜에게 전달될 문건을 최순실이 먼저 손에 놓은 것은 검찰에 의해 알려진 것만도 모두 18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JTBC 방송이 찾아낸 문제의 컴퓨터에도 50건의 문건이 들어있어 시대의 정치 농락 사건에 단서로 더했습니다.